H UBS. "오늘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사랑은 어려워. 날씨는 맑고 추운. 안녕하세요. 이제는 정말 추워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 옆에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냄새가 솔솔 불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류장 옆에 포장마차는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붕어빵은 진짜 최소 두 개는 사 먹어야 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 먹자니 너무 급하게 먹는 것 같고, 그렇다고 버스에 들고 타자니 냄새 날까봐 걱정되고, 그리고 들고 탄다고 해도 버스를 내릴 때쯤엔 눅눅해져 있죠. 그래서 전 항상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버스가 와버려서 결국엔 못 먹습니다. 아무튼요, 오늘은 제가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주제로 날짜기를 적을 거예요. 최근에 국어 과외를 하다가 같은 개념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예시로 사랑을 들었는데요. 저에게 사랑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어떤 느낌인가요? 재촉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준비 못했죠. 그대 같은 사랑은 처음이라 표현이 좀 서툰 거죠. 나도 그대 못지않게 조급한 걸 그대마저 놓쳐버릴까봐. 하지만 서둘지 않을래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죠. There's more than a word. Feel my love. 말론 모두 담을 수 없죠. 사랑한다는 그 말로 대신하긴 싫어. "저는 망설임 없이 우리 엄마가 떠오릅니다. 저는 아침밥을 잘 안 먹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바에야 20분을 더 자겠고, 머리를 감을 바에야 전날 밤에 감고 30분을 더 자겠고, 패션 신경 쓸 바에야 대충 운동복 입고 10분을 더 자겠다는 마음, 어떤 건지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근데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물론 어차피 아빠랑 동생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아침 안 먹는 거 알면서도 매일 아침 물어봤거든요. 오늘 아침 먹을 거야? 이렇게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든가 속이 안 좋다든가 하면서 맨날 피했어요. 진짜 일부러 피한 건 아니긴 한데 말이죠.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제이래빗의 요즘 너 말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밥 먹었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저한텐 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모순적이라니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사실 안 먹겠다고 했으면 안 먹는 거고 그냥 제 자유로운 선택인데다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으면 저만 손해인 건데 왜 그렇게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엄마의 밥을 안 먹는 게 왜 그렇게 죄송했을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그런 거에 하나하나 죄책감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제 책임을 과하게 부여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잘못해서 싸웠는데 아니 심지어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내가 조금만 더 양보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착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진아의 위로.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것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방을 향한 제 사랑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밥을 안 먹은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엄마한테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식욕이 없고 빼빼 마른 딸 대신에 엄마가 해주는 밥은 싹싹 긁어먹고 맛있다고 감탄할 줄 아는 딸이 되고 싶은 거죠. 그치만 억지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엔 역부족인 거고요. 진실한 내 모습이 아닌 걸 연기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저는 매일같이 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직은 너무 어리지만 언젠가는 제 자신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집밥을 안 먹어도 엄마가 항상 저를 사랑해 줄 거라는 사실을 드디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의 목소리는 이서빈, 음향은 윤세은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김소은 씀.